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형용 사적비, 천만 년 빛나라 거룩한 영도의 좌우 이어가 함경남도 인민보안국에 건립되었습니다. 24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인민보안원들, 내무군 군인들, 정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형용 사적비에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했습니다. 함경남도 안의 인민보안기관들에는 인민보안사업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로고와 신뢰를 바치신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덕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